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나의 나의 나의 나의 사랑은 One, two, three, let's go! 필요할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한테도 좋아 안내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며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냥 다 줘 네 마음 다 내게 줘 내 속도 모르고 맘도 몰라도 하늘을 날아갈 내게 꽂히는 내 속도 조건 없는 내 사랑 이거야말로 특급 사랑이야 특급 사랑이야 특급 칭찬이야 특급 칭찬이야 오늘 여러분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많아 자, 저랑 다 같이 할 수 있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Are you ready? Are you ready? 1, 2, 1, 2, 3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hey!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즉급 One more time, yo!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한 번 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